6.25-727 반미공동투쟁골간에 저음하여 러시아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최근에 글들을 게재했습니다. 신문 자부뜨라는 미국이 저들이 도발한 조선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 데 대해서 전하는 글과 미국이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이유의 하나가 바로 미군의 남조선 주둔을 영구화하려는 데 있다고 까발키는 글을 실었습니다. 빠뚜리오띠 모스크바, 오늘의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을 비롯한 인터넷 홈페이지들도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요구대로 미국이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며 남조선 주둔 미군을 지체 없이 철수시킬 것을 주장하는 글들을 편집했습니다.